이제는 마스크로 소화가 안 되는 가식적인 가식거리, 동경에 대한 내 흐려진 가식거리. 이곳은 마치 내 묻어뒀지 된 내 모습이 겁이 나버렸어. 말보단 행동으로 오늘 때 신기원을 향해 서히 정적을 깨. 새로이 태어남의 두려움을 덜을 때 그때 비로소 가시적인 변화 가능해. 가시적인 변화 가능해. Can't nobody tell me none. 내 앞길을 부정한 입들. 나는 송세월 보는 적 없기에 미래 여전히 아름다운 picture. I don't give a damn about what you gotta say. 다시 당당하게 출발선에 폼 잡고 get ready say go. 부딪혀봐도 모든 장애 리겠네. 거짓